It's over. I'm sorry. Do it now. 뭐라도 난 네 말 모르겠어. 나 싫다는 네 말을 모르겠어. 완전히 미쳤어. 정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간다고 슬픈 척 연기 말고 떠난다고 핑계도 그만 말해. 완전히 미쳤어. 정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네 마지막 말은 그 차가운 말은 I'm sorry 사랑한다더니 너도 기억다더니 그렇고 그런 거지 말야. 네 이별의 말은 그 당당한 말은 I'm sorry. You tell me sorry. 모두가 변해도 너만 전부 다 준 나였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완전히 미쳤어. 정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가라고 마음 다 떠난 사람 보낸다고 더 이상 적지 않아. 완전히 미쳤어. 정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네 내 귀에